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구자 장우라 가족 일행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.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3일 장우라의 아들 장금천이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